동화 한국어 버전 공주와 용. 오늘은 공주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죠. 하지만 뻔한 공주가 아닙니다.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공주는 아니었거든요. 공주는 매우 특별했어요. 전사처럼 용감한 공주였으니까요. 아주 먼 옛날 왕과 왕비는 아이를 갖길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마법의 숲을 찾아갔어요. 소원을 이뤄주는 유니콘을 찾아간 거죠. 위대한 유니콘이시여. 부탁드릴 소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이뤄드리죠. 두 분의 세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여자아이를 드릴게요. 유니콘은 왕과 왕비의 소원을 이뤄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국의 공주님이 태어났죠. 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아가, 널 바이올렛이라고 부르마. 바이올렛 공주님! 바이올렛 공주님! 바이올렛 공주님! 만세! 공주는 여자였지만 다른 남자 왕자들처럼 무술을 열심히 배웠어요. 말 타는 법, 칼싸움하는 법, 또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 등을 배웠죠. 공주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었답니다. 이려! 왕과 왕비 가족은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비밀 전령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이웃 왕국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깨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제 곧 공격해올 것이라고 말이죠. 왕국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왕국에는 싸울 군인이 부족했으니까요. 왕은 몸이 아파 대비할 수 없었죠. 바이올렛 공주는 어머니인 왕비의 말을 우연히 엿들었어요. 친척인 토망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토망이 군대를 보내준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난 희망이 안 보여요. 왕비, 적의 군대는 매우 강력합니다. 도움왕의 군대도 우릴 도울 수는 없어.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어요. 알겠소, 왕비.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하리다. 하지만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대신 가서 군대를 불러올게요. 난 우리 딸을 믿어요. 그냥 가게 해줘요. 공주, 알겠다. 제가 없는 동안 적이 공격할 수 있으니 대비해두세요. 장군, 내가 없는 동안 폐하와 여왕 폐하를 무사히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공주님, 걱정 마십시오. 공주는 칼과 방패를 챙기더니 훌쩍 말에 올라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공주는 한 마을에 잠시 멈춰섰어요. 우연히 만난 마을 사람이 공주에게 매우 이상한 얘기를 해주었죠. 공주님, 산 건너편으론 가실 수가 없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동굴에는 불을 뿜는 용이 살거든요. 동굴 앞을 지나가다간 용한테 덥석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용감한 사내나 군사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난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용은 아주 먼 옛날부터 그곳에 살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용이 내뿜는 뜨거운 입김에 동굴 주변은 까맣게 타들어가서 풀뿌리 하나 자라지 않았죠. 용감한 공주는 무기를 전혀 쓰지 않고 용과 맞서기로 했어요. 위대한 용이시여, 당신께 드릴 꽃다발 선물입니다. 이 동굴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실래요?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날게요. 전 우리 왕국을 구해야 해요. 아니면 잔인한 적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거예요. 그러자 용이 고개를 숙이더니 꽃냄새를 맡았어요. 용은 선물에 매우 감동했는지 공주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피오나. 넌 참 치열한 아이로구나. 나처럼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내게 선물을 줄 만큼 다정한 사람. 얼마든지 머물려. 밤이 되자 공주는 용에게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공주는 동굴을 떠나면서 약속했죠. 이틀 후 용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말이죠. 위대한 토망이시여, 지금 우리 왕국이 위험합니다. 폐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나이 같으니 내 군대도 너희 왕국을 공격할 것이다. 잿더미가 될 너희 왕국을 잘 지켜보아라. 토망은 공주를 붙잡고 높은 탑에 가뒀습니다.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빨리 풀어줘요.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해봐 후회하게 될 거야. 토망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태연아, 여기에요. 와, 여성이야, 일어나라. 화가 난 피오나는 토망에게 으르렁하더니 공중에 불을 뿜어댔어요. 토망과 그의 군대는 용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공주는 삼촌인 토망을 가두고 군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향하도록 명령했죠. 피오나, 가요! 공주님, 저흰 이토록 용감한 공주님은 처음 뵙습니다. 공주님을 도와 적과 싸우겠습니다! 바이올렛 공주는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돌아와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공주는 왕국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 장군도 구해냈죠. 왕은 공주에게 말했어요. 모든 군사가 다 도망쳤느라고. 하지만 장군만 홀로 남아서 적과 싸우다가 적군에게 붙잡혔다고 했어요. 비터 장군, 공로의 대가로 받고 싶은 게 있나요? 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공주님 덕분에 우리 왕국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전 공주님의 용맹함과 용기를 높이 사는 바입니다. 공주님만 괜찮으시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우리 딸? 전 좋아요, 아빠.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장군님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럼 공주와 결혼하시지요. 왕국의 절반도 주겠소. 장군은 누구보다 용감했으니까. 피터 장군과 공주는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왕국을 다스렸어요. 잠깐, 용은 어떻게 됐냐고요? 용 피오나는 다시 동굴로 돌아갔어요. 피오나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아무도 해치지 않고 살았죠. 동굴 주변에는 꽃을 기르며 어린 꼬마 용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